파도가 밀려와 열대 해안가에 햇살 비추는 난 그 속에 빠져봐 하늘은 맑고 푸르런 우리의 순간이 그 리듬에 맞춰 바람처럼 가벼워 I'm your day yeah 리듬 속에 함께 춤을 춰 끝없이 이어지는 바람 멀리서 들려오는 이듬에 이끌려